느끼는 feeling 널 만나고 자꾸만 심장이 이상해 이상해 지치는 않아 feeling 날 만나고서 달라진 모습이 나 어색해 Oh babe 플라스틱으로만 다 세상에 가격표로 가득해 이를 줘야 잃어받는 게 여기서는 당연해 심장은 force Ooh, 사랑도 force 이대로 망해버릴 세상 기대 하나 없던 내게 샘으로 구할 수 없는 답들을 가르쳐준 너 차가운 심장 위에 price tag 낯선 온기로 떼어내 너라는 존재 내게 있어 같은 걸 그래도 저한테